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동사 하나님. 그렇다고 명사 하나님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동사 하나님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도하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돌아가신 저희 부친은 한마디로 부지런하셨습니다. 이사를 하면 3일 전에는 짐을 다 쌓아놓고 기다리는 스타일이셨습니다. 요즘같이 밝은 봄날이면 항상 온 집안 문을 열어놓고 구석구석 먼지를 터셨고 또 청소를 하셨습니다. 마당도 쓸고 주위 동네까지 이렇게 쓸어야 직성이 풀리셨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항상 꼿꼿하게 앉으셨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평온한 객관적인 표정을 유지하셨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늘 같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글 쓰는 것과 편지 쓰는 것 그리고 사물들을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는 무조건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사모했습니다. 단점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흉허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일생 동안 주님의 교회를 가업처럼 섬기셨고 또 주의 종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신처럼 섬기셨습니다. 그는 사교적이지 못했고 대단한 유업도 유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삶 자체에 존재감을 전혀 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그의 복음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무슨 바라는 표정을 짓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에게 실망하거나 분노하는 표정을 하신 적이 없어요. 마치 조심스러운 남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녀들 또한 아버지가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뵙는 것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할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마치 주어가 빠진 동사 같은 인생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동사 하나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떠올려본 회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존귀하다, 존엄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존귀와 존엄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크다? 뭐 어차피 클 하나님, 하나님을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뭐 하나님이 존귀하다는 것, 영광되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근데 사실은요, 물론 그렇게 찬미하는 수식어들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은 대단히 동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냥 부지런한 존재입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의 뜻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것은 생각은 적게 하고 결정은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요 손과 발이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생각은 적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 이게 부지런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지런합니다. 손과 발이 늘 움직이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없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마음과 생각도 곧바로 행동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안다, 기억한다는 말은 곧바른 후속 조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움직임이 기록이 됩니다. 생각에도 색채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위한 생각은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은 물론 인격적인 존재로서 감정을 표현하긴 하지만 감정을 위한 감정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철을 타면 그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멈춰야 하고 정확한 시간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철이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 문이 닫히는 거죠. 출발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타는 사람들은 타겠지만 만약에 늦게 와가지고 막 뛰어오면요, 기다려주나요? 기다릴 수 없죠. 네, 막 뛰어오고, 옛날에 차장이 있던 시절에는요, 차장을 보고서 이제 우리가 손을 들죠. 아, 저 잠깐만요, 저 타야 돼요. 그러면 차장이 이제 사람 보고 야, 꼭 태워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라이 했다가 손을 내서 차를 한번 탕탕 치면 한 번 치나 두 번 치나요. 그러면 차가 멈추죠. 그러면 이제 태워주는 건데 전철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치익 하고서. 그러면 여러분, 전철은 그렇게 문을 닫아버리지만 그러나 그 늦게 와서 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웃나요? 야 그러지? 그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좀 일찍 좀 다녀라, 일찍 좀 다녀라. 어떻게 매일 이렇게 코앞에서 놓치고, 너는 인생이 딱 그렇게 생겼어. 그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 되면 문 닫히지만 못한 사람을 경멸하거나 비웃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철문 앞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철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하나님을 동사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철문과 같다는 거예요. 닫히고 열리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신비하죠? 어떻게 가장 인격적이면서 동사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을 만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감정이 먼저 생깁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두 번 했어요. 근데 둘 다 안 받았어요. 아니, 전화를 안 받았으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전화가 꺼져 있을 수도. 근데 우린 일단 감정이 좀 생겨. 어떻게 전화를 한 번도 안 받아? 일부러 안 받은 건 아닐까? 전화번호 뜨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누군가 마주쳤는데, 내가 인사를 했는데 저 사람이 그냥 갔어요. 여러분, 눈이 안 마주치면요, 우리의 눈의 반경은 360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눈을 뜨고 있는데도 사실은 못 볼 수도 있어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근데 저 사람에 대해 인사를 못 받았어요. 그 순간에 일단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은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저 사람이 감정을 나한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감정은 내 안에 어디에선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디에서 올까요? 아마 과거 어디로부터 올지도 모르겠어요. 과거에 내가 뭔가 무시당했던 느낌? 그래가지고 굉장하게 상처를 받았던 느낌, 그때로부터 올지 모르겠어요. 내 기억의 회로 어디에선가 그 감정이 솟아나죠. 그리고 그 감정이 솟아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정당화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적어도 할 도리를 다했어. 나는 저렇지는 않아.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나는 내 자세를 지켰어 라고 하는 순간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 저거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돼. 자기 앞만 보고 사는 거 아니야. 좀 둘러보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반응도 보여야 될 거야. 내가 다시는 저 인간에게 인사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눈길이 안 마주친 것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대방에 대한 판단과 정죄와 비난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올라온 감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본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한 상황을 만난다면 어떤 경우에도 객관적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내가 불리한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감정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그 감정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를 정당화시켜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뭔가 책임을 넘겨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사건은 왜곡될 거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는 이미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도대체가 객관성이 없죠. 누구나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뒤끝 덩어리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어떻게 사랑하면서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 다해 사랑하면서도 객관적인 동사, 전철문이 열리고 닫히듯이 동사일 수 있을까 말이에요. 네. 어떻게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으면서도 정의를 행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저의 성품적인 의문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그 모습을 담고 싶은 열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사는 친구 나사로, 그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갑니다. 아마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전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근데 예수님이 바쁘잖아요. 몸이 하나니까. 그래서 좀 늦게 갔는데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 왔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죽음 임종 때는 어차피 못 왔잖아요. 지나간 일이야. 못 왔고 이제는 또 왔어. 그러니까 아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슬프지. 네, 슬픈데요. 예수님 일단 가실까요? 아니면 여기 좀 쉬실까요? 식사 좀 챙겨드릴까요? 아니면 우선 무덤으로 가실까요? 아니 근데 우선 가시죠. 그러면 그래 가자. 가면은 아이고 너 얼마나 고생이. 기도를 여기서 하실래요? 아니면 저쪽에서 하실래요? 그래 기도하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보자마자 뭐 다 지났는데 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일찍 오시려면 일찍 오셨으면 좋았잖아요. 뭐 더 중요한 일이 있었겠죠. 우리 같은 것은 뭐 그렇게 생각할 그런 존재가 아니겠죠. 마르다가 벌써 빈정이 상해, 감정이 상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왔는데 내가 해명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마음이 벌써 상해버린 거야. 자기들은 안중에도 없다고 이미 생각해버린 거야. 얘기해도 변명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나 분명해. 그러니까 아주 어색하게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가니까 베드로랑 나사로한테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우야 근데 이제 거의 그만 가야 되겠더라. 아 왜요? 뒤끝 장렬이야. 아니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니? 그리고 결국 갔잖아. 그러면 아유 어떻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 우리가 마음에 있었니 없었니 해가지고 이게 부담돼. 걔들 굉장히 부담돼. 이제는 못 가겠어. 나보고 뭘 어떡하라고. 예수님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동사일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을 향해 갔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불러일으켜 세우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동사의 속성, 첫 번째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뭐 인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신 그 손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는 누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노년의 야곱은 가뭄을 만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가뭄을 만나요. 7년 가뭄을 만나니까 이건 뭐 다 죽자는 이야기예요. 식솔들이 모두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아들들을 이집트에 보내서 양식을 구워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가서 양식을 꾸기 위해서 만난 이집트의 행정총리를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자기들이 팔아넘긴 이복동생 요셉이라 말이죠. 그들과 우여곡절을 겪다가 요셉은 마음을 풀고 자기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 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바로 이 상황을 위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안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오라, 가뭄이 5년이나 앞으로도 더 남았는데 굶어 죽지 말고 내가 모실 테니까 가족을 다 모셔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야곱이 듣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물론 아들을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영원히 거기서 살다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겠죠. 밤중에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와 대화를 나눕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동사 하나님, 네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첫 걸음을 내딛어라.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집트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말이죠. 이웃집 사람이 우리 프랑스 가요,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그 집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지 말까요? 라고 물어봐요. 왜 나한테 왜 이래? 아니 그냥 가세요.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게 좋을걸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고 집에 문 닫고 들어오면 뭐예요? 잊어버려. 나중에 생각하니까 저 집 어디 갔대? 프랑스 갔잖아요. 프랑스 왜 갔어요? 당신한테 얘기했대며. 그랬나? 하나님이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는 그런 거 아니죠. 네가 어디든지 가,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나 공부 어디 가서 할까? 독일에서 대학 갈까? 아니면 한국으로 갈까? 한국 좋은데? 그럼 한국으로 갈까? 아니야, 그냥 한국이 좋다는 얘기했어. 그러면 독일에 있을까? 독일 좋지? 어디야? 네가 제일 좋은 거를 택해. 여러분, 그건 아비로서 좀 자격이 없어 보이죠? 네? 하나님은 그걸 인도라고 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 얘기는 뭐냐? 야곱이 지금 심란하잖아요. 나이도 들었고 그리고 힘도 들겠고, 근데 하나님이 신장 있는 현관에서 신발 신고 있는 거예요. 뭐해? 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걸 말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우리 소풍 가기로 했는데 비 오네. 근데 벌써 비 옷 입고 서 있는 거예요. 뭐해? 가! 정해져. 다 가는 거야. 그러면 가요? 그럼 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가라. 그리고 문 앞에 문 앞에 이미 서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앉지도 말고 길을 떠나니까 양식을 먹을 텐데 복잡한 음식 먹지 말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그리고 쓴 나무를 그냥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서가지고 허리끈을 이미 동이고 갈 준비하고 그리고 서서 급하게 먹으라. 그냥 가이드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인도는 그런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두려워 말고 첫 걸음을 내딛으면 그 다음 길은 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마 위험도 대가도 같이 치를게.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가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같이 있으마. 야곱은 이 얘기가 익숙해요. 이미 창세기 31장 35장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 네. 뭐 대박이 나는 거, 로또가 터지는 거, 뭐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뭐 여러 군데 그런 게 아니라 제 경험으로는 누군가가 나와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제일 멋진 일이에요. 물론 스토커가 같이 가는 건 좀 그렇죠. 뭐 경찰이 같이 가겠다고 하면 그것도, 근데 때로는 그것도 괜찮아, 나쁘잖아. 경찰이 같이 가겠다고. 혼자 보내는 것보다 경찰이 같이 가자, 괜찮아요. 근데 내가 꼭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같이 가겠다고 하면은 그 순간에 인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집사님 차 어디다 세웠어요? 좀 멀리 세웠는데 거기까지 같이 갈까요? 그럼 여러분이 어떠실까요? 자존감이 낮은 분은 그럴 필요 없어요. 속으로 내가 그렇게 안 돼 보여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 뭐랄까요? 무슨 할 얘기 있으세요? 여기서 하세요. 근데 그런 사람도 그리고 나면은 기분이 좀 좋아질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그렇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흐뭇해지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좋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같이 가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광야에서 무슨 광야를 뭐 빌라로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햇빛이 내리쬐고 힘들 때 우리의 오른쪽 편에다가 그늘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야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야영을 어디다 해야 될지, 왜냐하면 한밤중에 비가 오면 거기가 와디인지도 모르고 물이 흐르는 그 자리인지도 모르잖아요. 잘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 몇 발자국 앞서가면서 장막 칠 곳을 미리 찾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단기 선교가니까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회개한 게 있어요. 단기 선교가니까 성경 암송 잘하는 사람이 유익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 차에서 빨리 내려가지고 짐 빨리 내리고 빨리 올리는 사람이 유익해요. 예. 뭐 성경 암송을 잘하는 사람이 그것도 잘할 지는 모르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 그 길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그들을 약탈하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대가를 치르고 함께 위험을 감수하고 너와 같은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동사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도 같이 가줄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이 뭐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같이 갈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든 잘못되든 건강하든 나빠지든 저희 이제 독일에다 호적 팠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갈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마. 능숙한 로드 매니저처럼.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서 다시 데려오겠다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미 그는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살아서 오지 못합니다. 유골이 되어서 오지만 그러나 그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운전사입니다. 자동운전도 잘하고요, 스틱운전도 잘해요, 택시운전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면허도 있습니다. 짐도 화물도 잘 싣고 그리고 사람도 잘 나르고 그래서 운전을 잘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도 운전 잘하는 분 뒤에서 이렇게 타보니까요, 그 차가 막히고 막 차선 복잡한데도 흔들리질 않아요. 이렇게 아주 미끄러지듯이 차선을 바꾸면서 이렇게 잘 가더라고요. 그냥 잠이 솔솔솔솔 와요.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카메룬에서 한번 제가 이제 선교사님 가정하고 저하고 타고 그 야운데에서 두알라로 가는 길인데 그 아프리카는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립니다. 길도 좁은데 막 거의 목숨 걸고 달리는 것 같아요. 차를 그렇게 무서워하잖아요, 그분들이. 뭐 가다 보면 이제 계속 그렇게 여기 사고 나서 몇 명 죽은데 몇 명 죽은데 이렇게 이제 막 말뚝을 이렇게 세워놓는데 왜냐면 추월을 하려고 이렇게 가면은 추월하게 놔줘야 되는데 속도를 같이 내요. 네, 추월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막 트럭이 막 오면서 또 거기도 속도를 안 줄여요. 막 라이트만 깜빡깜빡깜빡 하면 이쪽은 그러면 멈추고 뒤로 다시 가면 되잖아요. 안 가. 더 빨리 가서 앞질러 마지막에 막 슝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그 차를 타고 두알라를 가는데 내리막길을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차가 사선으로 이렇게 반대쪽 차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이제 원주민 기사가 운전을 했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저쪽에서는 이제 차도 오고 그래서 막 깨웠더니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러더니 자기도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려가지고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근데 저희가 단기 선교 갈 때마다 그 랜드크루저를 운전했던 그 씰 선교회, 미국의 성경 번역 선교회 씰 선교회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가요? 예, 그 기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일하는 예, 카메룬 예, 현지인 친구인데 너무 신실해요. 너무 신실해.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3년인가를 그 친구가 우리 운전을 해줬는데 밤에 도착해서 이제 밤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얘가 배가 고프니까 뭘 좀 먹고 가자. 밤새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고 너도 와서 같이 먹자 그랬더니 안 먹는데요. 왜 안 먹냐 그랬더니 밥 먹으면 졸리기 때문에 밤운전이니까 안전해야 되니까 자기는 안 먹는데요. 감동적이죠. 자기 차도 안 해요. 그 선교회 차지만 자기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차를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정성껏 닦고. 제가 고마워서 떠나오면서 혹시 뭐 바라는 게 있으면 내년에 올 때 그랬더니 혹시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좀 좋겠다. 저희 교회에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아주 새 거는 아니지만 예, 걘 역시 그게 3였던가 4였던가 모르겠어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거의 새 거나 다름없어요. 케이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레버런드 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 나를 블레싱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너무나 좋아. 네, 저는 그런 게 참 좋아요. 너무나 감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로드맨이죠. 그리고 좋은 운전사라는 거죠. 뭐 상황을 다 바꿔놓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한 얘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게 잘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익숙하게 이 마이스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눈을 요셉의 손을 통해서 감겨줄 거라고 약속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죽은 줄 알았다가 다시 찾은 아들. 그러나 그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겨줄 거라고. 예. 풍수지리가 좋은 곳에 뭐 대궐 같은 묫자리를 봐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의 마지막을 사랑하는 아들이 눈을 감겨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네 아들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심 없고 편안한 임종을 맞을 거라고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내가 기도할 때 잠깐만 깨어있자. 나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동사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존귀합니다. 생각과 감정보다 손과 발과 그리고 구체적인 걸음으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존귀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것 같습니다. 나이를 짐작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랬습니다. 머리를 길러서 그랬는가 아니면 옷을 통짜로 입어서 그랬는가? 아닙니다. 나이에 맞는 존재감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양의 문이었습니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 얘기하셨어요. 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이정표였습니다. 이정표에는요 표정도 없고 빛깔도 없어요. 양의 문에는 어떤 생각도 감정도 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생명의 영양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맞는 어떤 포스가 느낌이 감정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붙잡아주는 손이었고 치료하는 손이었고 발을 씻기고 떡을 떼는 손이었습니다. 그가 갈릴리로 가든지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그것이 일생의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의미 없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의 값어치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므로 나의 이전의 야망과 그리고 내 이전의 성품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존재감은 여러분 버려도 괜찮습니다. 어디에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인도하시는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내적인 파워가 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한 걸음씩 말씀의 기초에서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것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자유가 부른 소원이라는 노래 보면 높고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겠다고 소박한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작은 동산 혹은 어떤 산과 같은 존재가 되기보다는 산을 오르는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왜냐하면 주어는 우리 주님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주어가 아니라 그 주님의 손과 발과 같은 한 걸음 한 걸음 동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꺼이 동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의 손과 발이 되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발 신고 문 앞에 서 있으니 주님 저도 가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한 걸음씩 가고 가야 할 길이라면 두려움 없이 가고 주님, 주님의 발,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니 성령께서 내 안에 확신을 주시니 주님이 옳다고 마음속에 확신만 주시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가겠다고 하시니 주님 나도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흥하든 망하든 건강하든 아니면 때로 연약하든 주님과 같이 가고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실한 가이드로 드라이버로 함께 하시니 주님 나도 그런 존재가 되어 주겠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한 걸음씩 성실한 하나님 동사 인생 되기를 원하나이다. 좋은 소식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구나 말씀하셨고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한 걸음씩 내어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우리의 모든 과제와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한 걸음씩만 아버지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나의 주로 아버지 나의 인생의 길잡이로 아버지 삼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